골로새서 4장 2절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Veremos todos juntos Colosenses 4 del 2 al 3.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Perseverad en la oración, velando en ella con acción de gracias, orando también al mismo tiempo por nosotros para que el Señor nos abra puerta para la palabra, a fin de dar a conocer el misterio de Cristo por el cual también estoy preso. Amén.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El apóstol Pablo envía una epístola y pide oración a los miembros de la iglesia.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Y nos dice que tenemos que velar perseverando en acción de gracias.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시기를 기도해라. Y también orar al mismo tiempo por nosotros para que el Señor nos abra puerta para la palabra. 전도할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뭘 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하게 증거하겠다. Y si nos abre puerta para la palabra, ¿qué es lo que tenemos que hacer? Debemos de dar a conocer el misterio de Cristo. 전도할 문을 열어주면 거기에서 뭘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겠다. Y si se abre puerta para la palabra, ¿qué es lo que hay que decir? Hay que dar a conocer el misterio de Cristo. 지금 우리가 33강 교재를 보고 있는데요. Estamos viendo las 33 lecciones. 이건 잘 정리해가지고 내가 많은 것들을 알라고 준 게 아니고 Pero esto no nos es dado para que nosotros lo organicemos bien y que sepamos mucho.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 주시면 그 현장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 위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교재를 드리는 겁니다. Sino que este material es dado para que cuando Dios nos abra puerta para la palabra, es decir, puerta para el evangelismo, nosotros demos a dar a conocer el misterio de Cristo con esta ayuda. 현장에서 뭘 증거해 줘야 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증거해 줘야 됩니다. Que es lo que hay que testificar en el campo constantemente que Jesús es el Cristo. 내일이 주일이죠. Mañana es domingo. 특히 이번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처음 온 목사님들은 한번 내일 확인을 해보세요. Especialmente los pastores o las personas que vienen por primera vez en esta oportunidad, por favor, confírmenlo. 뭐 교회에 있는 중고등 청청소년들을 붙잡고 확인해 보시고. Ustedes pueden confirmarlo con los jóvenes de ya sea de secundaria menor o mayor. 대학생들을 붙잡고 확인해 보시고. O lo pueden confirmar con los universitarios. 중요한 일꾼들을 붙잡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O también con los obreros importantes. 그리스도가 무슨 소린지 아냐? ¿Sabes qué significa Cristo? 그리스도가 무슨 소린지 아냐? 요거 한번 물어보세요. Pregúntele, ¿sabe qué significa Cristo?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La mayoría no sabrá el significado de Cristo.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른다니까요. Y no saben que Jesús es el Cristo.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Y ellos dicen que ellos creen en Jesucristo, pero no saben qué significa Cristo. 진짜로 한번 물어보세요. Pregunten una vez. 깜짝 놀라고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한 사람도 없어요. Y se sorprenderán de que no habrá casi ni uno que le responda precisamente. 사실은 제가 이 복음 받고 나서 다른 거 빼고 요거 확인하고 나서부터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La verdad es que después de recibir el evangelio, después de confirmar esta verdad es que empezó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예상은 했습니다. Y yo tenía una idea. 왜냐면 제가 23년 동안 몰랐기 때문에. ¿Por qué? Porque durante 23 años yo no lo sabía tampoco.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모를 것이다. Entonces muchos en la iglesia no lo sabrán. 그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Y entonces en ese entonces me estaba encargando de lo que es, bueno, para ustedes sería la preparatoria. 교회에서 우리 고등학교 반에 클래스에 한 10명 아이들이 있었는데 한 명씩 붙잡고 물어봤어요. Y entonces habían 10 estudiantes de preparatoria en nuestra iglesia y yo me aferré a cada uno de ellos y les pregunté. 처음에 물어본 거는 그리스도 물어본 게 아니고 너 교회를 얼마 동안 다녔냐 뭐 10년 뭐 15년 오래 다닌 아이들입니다. Y entonces no les pregunté primero de Cristo sino les pregunté cuánto tiempo has venido a la iglesia. Muchos de ellos 10, 15 años.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Piensas que eres salvo? 10명 중에 9명은 확실하게 자기가 구원 안 받았대요. Y 10 de ellos, de 10 de ellos, 9 de ellos me dijeron seguramente no he recibido la salvación. 뭘 물어봤냐?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Y cómo puede ser salvo? Les pregunté.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Y no sabían cómo ser salvos. 한 명이 딱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Uno de ellos me dijo, yo sí soy salvo. 왜 너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Por qué piensas que tú eres salvo?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온대. Porque no he faltado a la iglesia ni una vez y he venido bien. 성경을 많이 읽는데. Porque he estado leyendo mucho la Biblia. 그리고 매일 한 번씩 자기 전에 기도를 한대요. Y todas las noches antes de dormir yo oro.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Por eso soy salvo, decía él. 아이들이 그런 수준이라니까. Entonces los niños están en ese estado. 그럼 중고등학생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Y será que solo son así los estudiantes de secundaria? No ese es el caso. 대학생이나 교회 중년 중직자한테 그리스도가 무슨 소린지 아냐? 한번 물어보시라니까. Pregúntenle a los universitarios o a líderes importantes de la iglesia. ¿Sabes qué significa Cristo? 그리스도가 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 Y la gente no sabe qué significa Cristo. 자, 이틀 동안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Y durante dos días les hemos estado hablando de que hay que creer en Jesús como el Cristo.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요. Pero si decimos que creemos en Jesús y no sabemos qué es Cristo.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의 내용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El contenido de la fe de cristiano es que Jesús es el Cristo. 근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Pero si no conocemos qué significa Cristo, ¿cómo vamos a creer en Jesús de la manera apropiada? 예수님을 자기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겁니다. Y entonces creemos en Jesús de la manera que nosotros pensamos. 아, 좋으신 분. 아, alguien bueno. 아, 하나님. O Dios.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 O alguien que me bendice.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은 분. O alguien que murió por mi pecado. 그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분. Y que yo puedo ir al cielo por él.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 힘을 주고 나에게 응답을 줄 수 있는 분. Y si oro, él me da fuerzas y me da respuestas. 그렇게 믿고 계속 교회 다니는 거예요. Y entonces creemos de esta manera y seguimos yendo a la iglesia. 이게 지금 예수님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질문했었던랑 똑같은 대답입니다. Estamos respondiendo de la misma manera que contestaron los hombres en Mateo 16.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일을 했다니까요. Entonces sí, Jesús hizo cosas como Elías. 근데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Pero si queremos en Jesús como Elías no podemos ser salvos. 예수님이 세례 요한 같은 일을 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Y parece que Jesús fue como Juan el Bautista. 근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Pero si queremos en Jesús como Juan el Bautista no podemos ser salvos.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Hay que creer en Jesús como el Cristo.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Y tenemos que tener esta fe para poder vencer al mundo y a Satanás.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Pero no tenemos esta fe.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나에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Por eso es que pedía Pablo que oren para que se abra puerta para la palabra. 전도할 문이 열리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Y si se abre puerta para la palabra, ¿qué hay que hacer? Dar a conocer el misterio de Cristo. 한 번만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된 옥토라면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Y no es hablar una vez, sino que si esta persona es tierra buena para recibir la palabra constantemente, hay que compartirle que Jesús es el Cristo.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La fe no simplemente surge, sino surge de qué? De oír la palabra de Cristo. 이 말씀을 너무 기쁨으로 받지만 한 번 듣는다고 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Y lo recibimos con gran gozo cuando lo escuchamos, pero por escuchar una vez no es que tengamos la fe completa. 딱 한 번 들었는데 완전히 뒤집어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Hay casos en donde uno escucha una vez y se voltea todo.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Personas como el apóstol Pablo en la Biblia. 딱 한 번 들었는데 완전 뒤집어졌어요. Escucharon una vez y ellos fueron cambiados por completo. 완전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인생을 걸었습니다. Y ellos dieron su vida por el hecho de que Jesús es el Cristo.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Hay casos así. 그렇지만 많은 경우 한 번 들어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요. Pero en muchos casos, aunque lo escuchemos una vez, no lo sabemos precisamente.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것은 성령이 알게 해주셔야 됩니다. El hecho de percatarnos que Jesús es el Cristo lo tiene que hacer el Espíritu Santo.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Y cuándo obra el Espíritu Santo? 정확한 예수가 그리스도니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El Espíritu Santo obra en el campo en donde precisamente es compartida la palabra que Jesús es el Cristo.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Por eso es que la verdad es que esta palabra hay que hablarla a través de todas las escrituras, de toda la Biblia.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살펴보면 다른 내용들이 계속 한 관가마다 나옵니다. Y entonces pareciera que estamos viendo lo mismo, pero en cada lección estamos hablando de puntos diferentes también. 1과에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그냥 영적 존재다. 요 한 가지밖에 이야기를 안 하죠. Entonces en la lección 1 solo vimos que el hombre es creado a la imagen de Dios y que es un ser espiritual. 근데 2과에서는 그 영적 존재라는 게 왕적인 신분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존재다. Y en el segundo nosotros podemos ver que este ser espiritual también es alguien creado como realeza que tiene la potestad para gobernar sobre todo.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새로운 것들 더 풍성하게 많이 들으면서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Y entonces este material, aunque nosotros parece que nosotros estamos hablando de lo mismo, escuchamos nuevas cosas para estar abundantes en esta verdad que Jesús es el Cristo. 이 메시지를 한 강의만 들은 사람이랑 10강의만 들은 사람이랑 33강 다 들은 사람이랑 틀림없이 믿음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틀려지게 돼 있어요. Inequívocamente la profundidad y la anchura y la altura de la fe de una persona que ha escuchado solo una lección, una persona que ha escuchado 10 lecciones o el que ha escuchado las 33, digamos, será completamente diferente. 하지만 목적은 풍성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Sin embargo, el objetivo no es que nosotros seamos abundantes en conocimiento. 진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El verdadero objetivo es que podamos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그게 믿어졌다. 그럼 이 사람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Y si podemos creer en esto, entonces termina todo el problema de la vida de esta persona. 그래서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Y por eso ya no vivimos para nosotros. 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내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어. ¿Por qué? Porque Jesús es el Cristo y él consumó todos mis problemas, por lo que ya no tengo problemas que resolver.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Y ya no vivo por mí, sino ahora soy una persona que puede vivir por Cristo, por Dios. 그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런 겁니다. Y a ellos les llamamos cristianos. 그 전까지는 사실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Porque hasta antes de eso la verdad es que no somos cristianos.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딱 들어가야 그 사람을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La verdad es que tiene que entrar esa fe de que Jesús es el Cristo para poder llamarle uno cristiano.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냐? ¿Cuál es la voluntad de Dios?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산대요. No vivir por uno mismo, sino vivir por la voluntad de Dios.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En Juan 6:39-40 podemos ver cuál es la voluntad de Dios, que es creer al hijo que envió.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자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게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영생으로 부활시키는 것이다. Para que todas las personas elegidas por Dios sin falta cada uno pueda creer que Jesús es el Cristo y al final en el día del juicio, que sea en el último día, sean resucitados. 온 세상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천국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끝이 오리라. Y cuando este evangelio del reino sea predicado a todas las naciones como testimonio, entonces vendrá el fin. 그래서 사실은 뭘 위해서 살게 돼 있냐? Por eso la verdad es que para qué vivimos.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서 살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Para compartir el evangelio a muchos y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세계 복음을 어떻게 하냐? ¿Cómo se hace la evangelización mundial? 자, 성경에 있는 전도대로 하지 않아도 교회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Uno puede avivar la iglesia aunque no sea de acuerdo al evangelismo de la Biblia. 하지만 지역 복음화 못 하게 돼 있고 나라와 세계 복음화는 못 하게 돼 있어요. Sin embargo, no se puede evangelizar la región, al país ni al mundo con este método. 레온이 200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Entonces yo escuché que son alrededor de como 2 millones en León. 뭐 레온이랑 옆에 있는 것까지 합쳐서 200만 명. Bueno, reuniendo a León y las personas y los lugares adyacentes. 어떻게 해야지 이걸 복음화할 수 있냐? ¿Cómo es que podemos evangelizar todo esto? 큰 교회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 만들면 복음화할 수 있냐? ¿Será que nosotros hacemos una iglesia de 100,000 y podemos evangelizar todo? 10만 명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도 레온 복음은 안 되게 돼 있어. Aunque hagamos una iglesia de 100,000 no podemos evangelizar a toda León. 성경에 있는 전도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Si no es el evangelismo de la Biblia no resulta. 성경에 있는 복음, 성경에 있는 전도 요거대로 해야만 세계 복음화 되게 돼 있어. Tienen que ser con el evangelio de la Biblia y el evangelismo de la Biblia para que pueda resultar. 그 저희들이 이번에 와서 집회하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En esta oportunidad nosotros venimos a dar esta conferencia por una razón solamente.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듣자마자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Las personas que son de Dios verdaderamente, las que ha preparado Dios al escuchar esta palabra, saben a qué me refiero. 성경의 복음을 클리어하게 모르고 있었구나. Con que yo no conocía claramente lo que es el evangelio de la Biblia. 내가 그동안 많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성경의 복음을 클리어하게 전하지 못했구나. Y enseñando mucho acerca de la Biblia, yo no había podido compartir claramente lo que es el evangelio de la Biblia. 그렇게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성경의 전도는 아니었구나. Y por eso me esforzaba mucho por el Señor, pero no era el evangelio de la Biblia. 그래서 나라도 못 살리고 세계 복음화는 못 할 수밖에 없었구나. Por eso es que no podía salvar el país ni podía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작년 11월 달에 저희가 쿠바에서 아놀드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El año pasado en noviembre nos encontramos con un pastor que se llama Arnold en Cuba. 이분이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딱 한 번 듣고 찾아오셨어요. Y él escuchó una vez este evangelio de la Biblia que Jesús es el Cristo y nos vino a buscar.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Llorando él confesó. 나는 이 교회 안에 이 총회 안에서 전교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Yo dentro de mi denominación me encargo de lo que son las misiones y el evangelismo. 25년 동안 아무도 없는 현장에 들어가서 83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Y había levantado 86 iglesias en todo lugar a donde la gente no había ido durante 25 años. 25년이면 쿠바는 원래 기독교를 탄압했다니까. Entonces 25 años, Cuba originalmente es un país que había bloqueado a la iglesia. 복음 못 전하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가지고 83개의 교회를 세웠다니까. Y era una situación en donde ellos no podían compartir el evangelio legalmente, pero aún así había levantado 86 iglesias en ese tiempo. 신학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Él es alguien que estudió mucho la teología. 신학교 교수입니다. Él es un profesor de seminario. 수많은 목사들을 키워낸 사람입니다. Y él es alguien que crió a muchísimos pastores.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요. Él es alguien muy respetado por las personas.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목사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종이다. Y entonces todos lo miran y decían, él es un siervo de Dios verdadero.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듣고 저희를 찾아왔어요. Pero después de escuchar el evangelio que Jesús es el Cristo nos vino a buscar.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Y llorando confesó. 내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증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Durante 40 años de vida de fe ni una vez había compartido con las personas tan claramente que Jesús es el Cristo. 예수를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había hablado de Jesús como el Salvador. 예수를 주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y había hablado de Jesús como el Señor.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단 한 사람에게도 증거한 적이 없다. Pero ni a una persona le compartí que él es el Cristo.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것인데 y el objetivo de la escritura de la Biblia es que creamos que Jesús es el Cristo.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였는데 y el mensaje de los apóstoles y la iglesia primitiva es que Jesús es el Cristo. 내가 이걸 몰랐다. Pero yo no lo sabía, decía 그래서 él. 이걸 모르는 목사들을 계속 키우고 있었고. Por eso estaba criando pastores que no sabían esto. 내가 세운 83개의 교회는 이걸 모르고 있다. Y las 86 iglesias que yo había levantado no lo saben.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죄를 짓고 있다. Yo estaba cometiendo el mismo pecado que los judíos que crucificaron a Jesús entonces. 이분이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Llorando él nos confesaba eso. 자기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클레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자신도 몰랐습니다. Y él vivía así por el Señor con tanto esfuerzo, pero no conocía el evangelio claro que es lo que decía la Biblia. 굉장히 양심적인 고백입니다. Yo creo que es una confesión de una conciencia muy limpia. 대부분의 목사님들 강단에서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La mayoría de los pastores no habla de esto en el púlpito.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 하지 않는다니까. No hablan que Jesús es el Cristo. 예수가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Hablan que él es el Salvador. 예수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Y que él es el Señor. 다른 많은 이야기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 안 한다니까. Y hablan de muchas cosas, pero no hablan que Jesús es el Cristo. 근데 이 메시지 들으면 못 깨닫습니다. Pero cuando escuchan este mensaje no se percatan. 아, 나도 예수 중심적으로 설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Y dicen, ah, sí, yo también doy un mensaje centrado en Jesús.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볼로가 예수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했다니까. Ayer lo dijimos, pero Apolos también habló acerca del Señor.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랑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틀리다니까. Él habló lo concerniente al Señor, pero no había hablado que Jesús es de Cristo. 근데 사람들이 들어도 구분을 하지를 못해. Pero la gente aunque lo escucha no lo sabe discernir. 근데 이분은 딱 한 번 메시지 듣고 와서 울면서 그 고백을. Pero él escuchó un mensaje y llorando vino a confesar esto. 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구나. Ah, entonces Dios da esta gracia. 하나님이 이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준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Y Dios verdaderamente los prepara de una forma muy preciada y les hace percatarse de esta verdad. 11월에 만나고 4월 달까지 그 이후에 일어난 전도 운동 일어난 도표를 우리에게 이번에 갔을 때 보여주셨습니다. Nos habíamos encontrado en noviembre y hasta lo que había hecho en abril, él nos enseñó como un organigrama, un esquema de lo que él había hecho. 이분은 원래부터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국에 이 전도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Él es alguien que ya había hecho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y que había levantado iglesias en todo el país. 이 복음 듣고 나서 자기 본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를 했습니다. Y entonces él con este evangelio vino a su iglesia y compartió el mensaje. 계속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 메시지만 시작했어요. Y a través de toda la escritura él compartió que Jesús es el Cristo nada más. 교회가 뭐 한 80명 정도 됐는데 Y entonces su iglesia era como de 80. 그 중에 3분의 2가 나가버렸어, 교회를. Pero dos tercios salieron de la iglesia al compartir él este mensaje. 아, 이전에는 왜 좋은 메시지 하더니 이제 왜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이 이야기밖에 안 하냐? Antes nos decía un mensaje tan bueno porque pero ahora porque solo nos habla que Jesús es el Cristo, decían ellos. 난 이해 못 하겠다. 다 나가버렸어. No lo puedo entender y salieron todos. 23명 남았어요. Como y se quedaron 23. 근데 이 목사님 어떻게 깨달았냐? Pero qué es lo que pensó este pastor? 이 복음 가지고 교회 부흥시키려는 건 죄다. Porque el intentar avivar a la iglesia con este evangelio es un pecado. 교회 한 교회가 엄청나게 커져봤자 절대로 쿠바 못 살린다. Sin importar que tanto crezca una iglesia no puede salvar a Cuba nunca. 지역 지역마다 준비된 있는 제자 찾아야 된다. Entonces yo tengo que buscar los discípulos preparados en cada región. 지역 지역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운동을 펼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Y entonces tienen que levantar las iglesias que vayan a hace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para salvar a cada región. 교회 사람들 다 나갔는데도 교회 신경 안 쓰고 진짜 전도 운동 쿠바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Y a pesar de que habían salido muchas personas de su iglesia no se preocupó por la iglesia sino solo oró cómo vamos a salvar a Cuba. 5개월 지나서 어떻게 됐냐? ¿Y qué pasó en 5 meses? 원래 본교회에 셀 그룹이 8개 있었습니다. Entonces su iglesia originalmente tenía 8 células. 근데 5개월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냐? Pero qué pasó en 5 meses? 본교회의 셀 그룹은 8개 그대로예요. Entonces estas 8 células seguían iguales en su iglesia. 근데 저녁에 교회를 11군데를 세웠습니다. Pero él había levantado como 11 iglesias en ese tiempo. 그리고 교회 이전 단계로 전도와 선교에 집중하는 가정교회를 12군데 세웠어요. Y había levantado 12 iglesias familiares que se enfocaban en lo que es el evangelismo y las misiones. 말하자면 교회 같은 형태의 조직들을 25군데 본교회까지 만든 겁니다. En otras palabras, incluyendo a su iglesia principal, había hecho 25 lugares que fungían como iglesia. 그 아래서 일어나는 말씀 운동이 본교회는 8군데인데 전체 다 합치면 64군데. Y entonces cuando él contaba solo su iglesia eran como 8 lugares que estaban haciendo el movimiento de la palabra, pero incluyendo todo este sistema eran como 64 lugares de la palabra en donde se compartía. 그 말씀 운동 중에서 많이 일어나는 데는 64명이 모여요. Y en donde habían muchas personas dentro de estos lugares llegaban hasta tener alrededor de 60 y algo personas. 본교회는 23명인데. Y a pesar de que la iglesia principal solo tenía 23. 64군데 말씀 운동을 깔았는데 전체가 570 En 60 y algo lugares es que ellos estaban compartiendo el movimiento de la palabra y entonces estaban dando una influencia a como 570 personas. Y eso es lo que ocurrió en 5 meses. Y a pesar de que su iglesia principal no tenía muchas personas. Pero este 목사님과 함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지고 말씀 운동을 하는 전체 시스템은 64군데에 세워졌고 600명 가까운 사람이 함께 전도 운동을 한다니까. Pero entonces todo ese sistema entonces podía formarse en torno a este pastor y entonces alrededor de 600 personas fueron influenciadas. 이분이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쿠바에서 이전에 없었던 21개 교단이 함께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Y entonces al percatarse de esto, entonces ocurrió una conferencia de 21 denominaciones, lo cual nunca había ocurrido en Cuba. 쿠바에서는 10개 교단이 모이기도 힘듭니다. Incluso en Cuba es difícil que 10 denominaciones se 공산주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해요. Porque lo que más impide el comunismo es que la gente pueda llegar a ser uno. 근데 이분이 답을 얻고 현장에 증거가 일어나니까 21개 교단의 총회장과 중요한 분들이 다 모였어요. Pero él al tener la respuesta entonces se reunió con presidentes y vicepresidentes también de muchas denominaciones importantes.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하나님이 이 응답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Y entonces Dios nos dio una respuesta para el febrero del otro año. 쿠바 16개 주에 전체 우리들이 다 들어가서 준비된 제자들을 찾아서 시스템 세우는 그런 전도 운동이 내년 2월 달에 벌어집니다. En febrero del otro año tenemos un evangelismo para recorrer las 16 provincias de Cuba y encontrar a los discípulos preparados en cada región para formar este sistema para poder alcanzar toda Cuba y esto es lo que ocurre en febrero del otro año. 이번에 엘살바도르에 저희들이 모시고 나왔습니다. Y nosotros nos llevamos a esos pastores de Cuba a El Salvador en esa oportunidad. 지금 엘살바도르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Ellos están haciendo la obra en El Salvador ahora. 이분들 통해서 지금 전도문 열리고 난리 났습니다. Y se están abriendo muchas puertas de evangelismo. Es un gran relajo lo que ha pasado.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딱 이 두 가지로 완전 답을 내버렸어요. Porque ellos tienen la conclusión completa de lo que es el evangelio de la Biblia y el evangelismo de la Biblia. 그리고 이걸 가지고 개교의 부흥이 아니라 진짜 쿠바와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 Y no solo dicen, "Ah, es mi iglesia, sino yo tengo que salvar a toda Cuba y el mundo con esto." 당대 세계 복음의 언약이 딱 들어갔어요. Y entró también el pacto de lo que es la evangelización mundial durante nuestros días.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절대로 세계 복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Si no tenemos eso, ustedes nunca se va a cumplir la evangelización mundial. 그냥 말씀 운동 해볼까 그게 아닙니다. Simplemente no es hacemos un movimiento de la palabra y eso no es eso. 말씀 운동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 El movimiento de la palabra no es algo que hacemos nosotros. 오늘 성경을 자세하게 찾으면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Y no tenemos tiempo para explicarlo con detalles en la Biblia.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거고. No es algo que nosotros hemos creado, sino que Jesús dijo.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에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펼쳐졌던 전도 운동입니다. Y desde Hechos 1 al 10 pues nosotros podemos ver que en toda Jerusalén se había esparcido lo que es el movimiento de la palabra. 교회 중심이 아니고 y no eran centrados en lo que es una iglesia.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y aunque la iglesia que se reúne es importante 흩어지는 교회 la iglesia que se esparce 현장 교회 la iglesia del campo 전체를 다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La iglesia que entra en todos lugares. 자, 북한은 지금 복음 전하면 죽습니다. En Corea del Norte por ejemplo si uno predica el evangelio muere. 복음 안 전해도 예수 믿으면 잡혀서 죽습니다. Porque aunque uno no comparta el evangelio si uno cree en Jesús lo atrapan y uno muere.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북한에서 죽고 있습니다. Muchos están muriendo en Corea del Norte por la razón de creer en Jesús. 북한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Porque Corea del Norte tiene muchas dificultades económicas. 많은 사람이 중국으로 도망쳐 나옵니다. Muchos de ellos quieren huir a China.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줬어요. Pero a ellos se les comparte ese evangelio.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 Lo que es el evangelio de la Biblia y el evangelismo de la Biblia. 배가 고파서 북한을 도망 나왔는데. Y ellos habían huido de Corea del Norte porque tenían hambre. 이 복음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Pero cuando entra ese evangelio dentro de ellos, ¿qué ocurre? 이 복음을 몰라서 지금 북한이 망하고 있구나. Ah, con que Corea del Norte está fracasando porque no conoce este evangelio. 내 가족과 친구들이 지금 이 복음을 모르는데. Y entonces mi familia, mis amigos no conocen este evangelio. 이들이 생명 걸고 다시 북한으로 들어갑니다. Ellos dan su vida y regresan a Corea del Norte de nuevo. 북한에서 펼쳐요, 이 전도 운동을. Y ellos hacen ese movimiento de evangelismo en Corea del Norte. 계속 확산됩니다. Y esto se sigue expandiendo. 왜 그러냐? 성경에 있는 전도기 때문에. ¿Por qué? Porque es el evangelismo que está en la Biblia. 교회 건물 세워놓고 사람들 모으는 이런 전도가 아니고. Y no es un evangelismo de simplemente levantar una iglesia y un edificio de reunir gente.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전 로마를 뒤집었던 전도란 말이야. Sino es el evangelismo que a pesar de la persecución y de la tribulación cambió a toda Roma. 모슬렘에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Cómo van a evangelizar en las naciones musulmanas?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많은 프로그램 가지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Con los muchos programas que se han hecho se puede evangelizar en sus lugares. 성경에 있는 전도, 성경에 있는 복음 아니면 절대로 모슬렘 복음만 못 하게 돼 있어. Si no es con el evangelio de la Biblia y el evangelismo de la Biblia nunca se pueden evangelizar los musulmanes.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는 멕시코에서만 통하는 게 아니고. Y el evangelio de la Biblia, el evangelismo de la Biblia no es algo que solo funciona en México. 전 세계 어딜 가도 통하는 게 진리라니까요. Sino que es una verdad que funciona en todo el mundo. 그래서 진짜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Por eso es que verdaderamente se tiene que levantar un movimiento de la palabra.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Y estamos orando. 원래 월요일 화요일에 중요한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시간표가 좀 변경이 돼서 월요일 하루밖에 없어요. Y entonces nosotros queríamos compartir un momento muy importante el lunes y el martes, pero cambiamos de hora, así que solo tendremos el lunes. 이 중에는 우리를 여러 번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Hay personas aquí que se han encontrado con nosotros algunas veces ya. 그분들의 교회와 그분들의 현장에는 이미 말씀 운동을 이해하고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사역자가 있는 곳이 있어요. Entonces hay obreros que ya han entendido esta verdad y que ya están haciendo el movimiento de la palabra en sus campos. 오늘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Y hay personas que escuchan por primera vez este mensaje también aquí. 이분들 처음이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사역자는 없죠. Y como es la primera vez, hay obreros que no están haciendo el movimiento de la palabra naturalmente. 근데 오늘까지 이 메시지를 한번 다 들어보시고. Pero hoy escuchen todo este mensaje. 진짜로 성경에 있는 복음이 이게 맞다. Y si verdaderamente conocen y consideran ese es el evangelio que está en la Biblia de verdad. 진짜로 성경에 있는 이 전도, 요거 그대로 내가 진짜 하고 싶다. Y verdaderamente yo quiero hacer este evangelismo que está en la palabra, en la Biblia. 진짜로 그냥 단순하게 내 인생 유지하고 내 교회 유지하고 이게 아니라 멕시코와 남미와 전 세계 살리고 싶다. Y no es para continuar mi vida ni mi iglesia, sino verdaderamente quiero salvar a toda México, quiero salvar a toda esta región. 근데 이거를 위해서는 진짜로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가 필요하다. Pero para esto necesito lo que es el evangelio de la Biblia y el evangelismo de la Biblia. 그게 진짜로 부딪히신 분들은 월요일 날 저희들이랑 같이 저녁 때 모이겠습니다. Las personas que verdaderamente les golpee esto en su corazón, por favor, vengan el lunes en la noche. 오늘까지는 아무나 다 오셔도 좋지만. Y claro que está bien si vienen todos y eso. 월요일 날 저녁 때 모일 때는 딱 진짜 거기에 답이 나서 나도 이 일에 이 전도 운동에 내 생을 드리고 싶다. 이런 분들만 오시면 됩니다. Pero me gustaría que verdaderamente llegaran las personas que dijeran yo voy a dar mi vida por esto. Yo quiero hacer este evangelismo que está en la Biblia. 그분들에게 중요한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을 어떻게 펼쳐 나갈 건지 자세하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 a ellos les compartiremos más a fondo cómo es que tenemos que hacer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que está en la Biblia. 오늘은 그거 설명하는 시간이 없고요. Hoy no tenemos el tiempo para explicarlo. 이 교재 강의를 해야 됩니다. Entonces porque hoy hay que compartir este material. 지금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Eso es algo que puede aplicarse de una vez con las personas que están haciendo el movimiento de la palabra. 또 앞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났다. 요 사람들은 앞으로 굉장히 유익한 자료가 될 겁니다. Y para las personas que van a tener un movimiento de evangelismo y de la palabra en adelante será un material que será muy beneficioso. 제가 그 10명의 청소년들한테 한 명 한 명 복음을 전해 줬어요. Y entonces a cada uno de estos 10 jóvenes les compartía cada uno el evangelio. 전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Todos ellos aceptaban Jesús. 그 중에 눈물 흘리면서 영접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Pero había niños que aceptaban con lágrimas. 그렇다고 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Pero no es que por esto hayan creído en Jesús como el Cristo. 그게 시작이라니까. Sino es el inicio. 그 중에 두 명이 이 말씀 말씀을 계속 듣고 싶대. Y dos de ellos querían seguir escuchando la palabra. 그러면은 주일날 낮에 같이 나랑 모여서 이 말씀 듣자. Y entonces nosotros reunamos el domingo en la mañana para seguir compartiendo esa palabra, les dije. 그래서 그때는 이 교재가 아니었지만. Y en ese entonces no era este material, claro. 매주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증거하는 말씀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Pero empezó el movimiento de la palabra en donde toda la semana les compartí que Jesús es de Cristo. 1주, 2주, 3주 지나도 애들이 기도 응답이 없어요. Y entonces pasaban una, dos, tres semanas y los niños no tenían respuesta a la oración. 딱 4주 되기 시작할 때부터 애들한테 기도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을 하고. Y ya en la cuarta semana empezaban a venir respuestas a la oración de ellos. 세 달 지났는데 그 두 명에서 시작했던 말씀 운동이 30명이 넘어요. Y entonces pasaron tres meses y eso que había empezado con dos niños ahora era de 30. 나중에는 기도 응답 이번 주간에 받은 거 포럼할 시간도 없어요. Y ahora ni siquiera había tiempo para compartir todas las respuestas que habían recibido. 너무 응답 받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Porque había muchas personas que recibían respuesta. 교회 안에서 진짜로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말씀 듣고 싶은 옥토랑 시작하면 됩니다. Entonces verdaderamente hay que empezar con la tierra buena que desea conocer esta palabra y que verdaderamente sea receptiva a esto. 그냥 다 하지 말고 진짜로 요거 듣고 싶은 사람이라. No simplemente con todos sino las personas que quieren escuchar de verdad.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Y no solo los están en la iglesia. 교회 밖에는 더 많이 있다니까. Sino fuera de la iglesia hay muchos.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 Hay personas que son hijos de paz. 합당한 사람. Hay personas dignas. 자기 집에 우리를 드릴 사람. Hay personas que verdaderamente no nos aceptarán en la casa. 교회 밖에 현장에는 훨씬 더 많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Y entonces más allá de la iglesia en el campo hay muchos más de ellos. 그 사람들 붙잡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펼치면 돼요. Y con estas personas junto con ellos debemos desarrolla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아,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Pero qué es lo que hay que decirles? 항상 전도를 할 때 사람들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Al evangelizar uno siempre se queda pensando qué es lo que yo le tengo que decir. 모르는 사람한테 뭐라고 처음에 말을 합니까? Y a las personas que no saben nada, ¿qué les tengo que decir de primero?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어요. Entonces uno se preocupa de estas cosas que no tienen ni sentido. 여러분 새로운 쇼핑몰에 갔어요. Digamos ustedes fueron a un centro comercial nuevo. 화장실에 가고 싶어. Y quieren ir al baño. 그럼 사람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Y entonces ustedes cuando le preguntan a una persona qué le tienen que preguntar. 사람 모르는 사람 붙잡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Y entonces una persona que ustedes no conocen, ¿qué le tienen que preguntar? Disculpe. Disculpe. 모르는 사람이니까. Como es una persona que no conozco. 그다음에 뭐 이야기해야 됩니까? Y después. 어디에 화장실 있는지 압니까? ¿Saben dónde está el baño? 그 사람이 모른다. Y esa persona, digamos, no sé. 그럼 okay, thank you. Está bien, gracias. 그 사람 안다. Y si esta persona sabe, ah, por favor, enséñeme en dónde es. 화장실 그렇게 찾아가죠. Así es como uno busca los baños, ¿verdad? 그럼 평안 받을 사람 어떻게 찾습니까? Y las personas que son hijos de paz, ¿cómo los buscan? 뭘 컨택트, 뭐 point of contact, 접촉점이 왜 필요해요? Porque necesitamos un punto de contacto y cosas así. 그냥 물어보면 된다니까. Simplemente pregúntele. Disculpe. Disculpe. 나 복음 전하러 왔는데 듣고 싶냐? Le quiero compartir el evangelio, ¿quiere escuchar? 듣기 싫다. ¿No quiere escuchar? Okay, thank you. Está bien, gracias. 듣고 싶냐? ¿Y quiere escuchar? 듣고 싶다. ¿Quiere escuchar? 그럼 복음 말하면 되지. Les hablan del evangelio. 어려워요? ¿Es difícil? 물어보면 되잖아요. Pero solo pregunten. 화장실 어디 있냐? ¿En dónde está el baño? 모른다. No sé. 왜 모르냐? Porque usted no sabe. 알아야 된다. Usted tiene que saber. 화장실 얼마나 중요한데? El baño es muy importante. 그렇게 합니까? ¿Ustedes hacen eso? 그러면 미친 사람이죠. Es una persona loca si lo hace así, ¿verdad? 모르면 그냥 지나쳐야지. Y si no lo sabe, entonces está bien, lo dejamos en paz.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한다. Pero si Jesús entró a una ciudad y nadie los aceptaba. 괜찮습니다. Está bien.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Es que Dios no ha preparado una persona entonces. 발에 먼지 털고 나와라. Simplemente se sacude el polvo de los pies y salen. 물어보기만 하면 돼. Solo pregunten. 그럼 듣고 싶다 하면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야기해. Y entonces si quieren escucharles, comparten que Jesús es el Cristo. 이 말을 생명을 걸고 받아들일 준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Y hay personas que verdaderamente lo van a aceptar con toda su vida. 그게 전도의 문입니다. Y esas son las puertas para la palabra, las puertas del evangelismo. 전도는 아무데서나 하는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려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El evangelismo no se hace en cualquier lugar sino cuando se abre puerta para la palabra.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고 딱 준비해 놓으신 사람. Las personas que Dios ya les preparó el corazón para ser abiertos a esto. 바울 팀이 빌립보에 들어갔습니다. Así como el equipo de Pablo fue a Filipo.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Y había mujeres reunidas. 거기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Y Pablo hablaba allí. 그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 문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했다. Y entonces Dios abrió las puertas del corazón de Lidia y le hizo escuchar la palabra de Pablo. 이 사람이 나를 주 믿는 자로 하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라. Y si tú crees que yo soy alguien que cree en el Señor, ven a mi casa, decía ella. 이게 아무도 없는 지역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바울의 전도라니까. Ese es el evangelismo de Pablo que había ocurrido en una región en donde él no conocía a nadie.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바울이 한 거랑 똑같다니까. Lo que había dicho Jesús y lo que dijo Pablo era lo mismo. 우리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Lo mismo tenemos que hacer nosotros. 마음 문 안 열고 준비 안 된 사람한테 왜 마음 문 안 여냐? A las personas que no tienen el corazón abierto y es que no están preparadas. Ah, ¿por qué tú, por qué usted no abre el corazón? 나 당신이 마음 문을 열어야지 내가 말씀 운동할 수 있는데. Y yo tengo que compartirle a usted porque no abre el corazón. 우리 이상한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 Estamos haciendo un evangelismo raro.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No es el convencer. 지금 시간표에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예비된 자 전도의 문을 찾는 거예요. Sino es buscar a las personas preparadas a las puertas que Dios ha preparado en este momento. 찾았으면 뭐 하냐? Y si las encontramos, 말씀 운동을 시작합니다. Hacemos el movimiento de la palabra.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 놓고 계속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Tenemos que definir un tiempo y un lugar para compartir el mensaje constantemente.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됩니다. Y tenemos que definir ese lugar y ese tiempo. 당신 집에서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만나자. Entonces en su casa nos encontramos el jueves a las 7 de la noche. 그럼 반드시 그 시간에 계속해야 돼요. Y hay que continuarlo en esta hora siempre. 그래야 전도 받을 사람들을 하나님 붙여 주십니다. Y así es como Dios puede añadir a las personas que van a seguir llegando.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집어넣는 겁니다. Porque hay que meterles esta fe, hay que compartirles esta fe que Jesús es el Cristo constantemente. 자,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17과 같이 보겠습니다. Entonces este movimiento de la palabra vamos a ver la lección 17.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Vamos a ver lo que es la oración del cristiano. 자,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고요. Entonces podemos ver que en todas las religiones hay algún tipo de oración.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기도를 심지어 합니다. Incluso las personas que no tienen una religión en particular oran. 기도를 할 때 각각 막 새로운 막 행위나 어떤 주문이나 해야 되는 형태들이 다 있어요. Y cada uno de ellos tiene su forma de liturgia de lo que tienen que hacer, de lo que ellos tienen que como compartir o tal vez como un canto que ellos tienen. 중요한 건 뭐냐? Pero qué es lo importante? 왜 사람들이 기도하냐? ¿Por qué la gente ora?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La gente ora para resolver su problema.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Y ora para ser bendecida. 그 기도 제목 들어보면 전부 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Pero si escuchamos los temas de oración todos son para uno mismo. 기독교인도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이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Y los cristianos sin verdaderamente tener la fe precisa es que van a y van a la iglesia y entonces lo que están haciendo es una vida religiosa. 그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다 똑같아. Pero cuando recibimos el tema de oración que ellos tienen es todo lo mismo. 이번에 들어가 내일 교회 가가지고 다른 거 물어보기 좀 그러면 기도 제목이 뭐냐 물어보세요. Y entonces mañana cuando vayan a su iglesia si les da cosa preguntar algo más solo pregunte cuál es su tema de oración. 정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자기에 관한 겁니다. Y las personas que no tienen la fe precisa todas oran por sí mismos. 자기 가정에 관한 거. Oran por su familia. 잘 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Para que ellos estén bien, para que reciban respuestas y sean bendecidos. 지금 있는 너무 힘든 이 문제 해결하고. Y para que se resuelva el problema que ahora es muy difícil de enfrentar. 기독교든 불교든 상관없이 모든 종교인들은 다 그 기도한다. Sin importar si son cristianos, si son budistas, no importa, todos están orando así. 그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A eso le llamamos idolatría. 자, 불신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Los no creyentes oran. 이 배러리가 있는데 Hay una batería aquí. 이 배러리를 보고 기도를 합니다. Y entonces miran esta batería y se ponen a orar con esta batería. 내 암 좀 낫게 해 주세요. Y entonces que sane mi cáncer, por favor, batería.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계속 기도해. Y entonces no lo hacen una vez, sino siempre. 듀라셀 님, 내 암 좀 낫게 해 주세요. Entonces, señor Duracell, por favor, que sane mi cáncer. 미친 거죠. Entonces qué locura, ¿verdad? 근데 계속 합니다. Pero lo siguen haciendo. 하나님 아닌데. Y no es Dios. 계속 기도해. Y siguen orando. 그럼 응답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Y entonces será que viene la respuesta o no? 응답이 온다니까. Viene una respuesta. 여기다 계속 기도를 하면 귀신이 역사를 하고 사단이 역사를 한다. Porque si seguimos orando a esto, entonces obra los demonios y obra Satanás.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Es idolatría. 계속 하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를 한다니까. Y entonces cuando seguimos orando de esta forma, entonces Satanás es quien obra. 응답 받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Por eso lo importante no es recibir una respuesta. 누가 응답을 주냐만. Sino quién es quien nos da la respuesta. 그럼 사탄이 왜 응답을 주죠? ¿Y por qué Satanás nos da una respuesta entonces? ¿이 사람 잘 되게 하려고 응답 줍니까? Para que esa persona esté bien? 아니요. No.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게 하려고. Para que desconozca a Dios y siga en la idolatría.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되죠? Y si somos idólatras, ¿qué ocurre?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Recibimos la ira de Dios y nosotros perecemos. 문제가 해결되고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온다니까. Y parece que se resuelve el problema y que todo está bien, pero luego viene un problema aún mayor. 더 큰 문제 오면 어떻게 하죠? Y si viene un problema mayor, ¿qué pasa? 더 열심히 우상 숭배하죠. Entonces yo idolatro de una forma más diligente. 절대로 못 빠져나가게 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Y entonces nos hace siervos que nunca podemos salir de eso. 예수님이 너희들 잘 되게 하려고 오는 게 아니다. Y por eso es que no viene para que bendecirnos a nosotros.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것이다. El ladrón viene sino para hurtar, matar y destruir. 자, 교회에 왔는데 그리스도 몰라요. Entonces vienen a la iglesia y no conocen a Cristo. 근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Pero oran en el nombre de Jesús. 암 낫게 해 주세요. Que sane mi cáncer. 거기도 응답이 온다니까. Entonces viene la respuesta a esta oración.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요. Pero hay que pensar bien.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없는데 기도한 것 누구한테 기도한 거냐 이 말이야. Si yo no tengo la fe que Jesús es de Cristo y yo oro, ¿a quién le estoy orando? 교회에 와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귀신과 사단이 역사하는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Incluso en la iglesia hay personas que no reciben la respuesta de Dios sino personas de los demonios, de respuestas de los demonios y de Satanás.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응답 잘 받는 기도의 사람인 줄 압니다. Y entonces si verdaderamente la gente piensa que cuando uno recibe respuestas es una persona de oración.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Pero las personas que verdaderamente creen en Jesús como el Cristo, ¿qué pasa?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Como ya todos sus problemas terminaron, no oran por uno mismo.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니까. Como ya terminó todo el problema, entonces no oran por la solución del problema. 뭘 위해서 기도하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Para que oran para el reino de Dios y su justicia.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Busca primeramente su reino y su justicia.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Y todo lo demás será añadido.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안다니까요. Y entonces Dios es quien sabe qué es lo que necesitan todos sus hijos en la vida. 그러니까 그런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No hay necesidad de orar por esas cosas. 어제 말씀드렸죠. Ayer lo dije. 죽을 일이 생기면 죽으면 된다니까. Entonces si hay una ocasión en donde van a morir, solo mueran.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뭐. Porque si van a morir, entonces van al cielo. 안 죽으면 세계복음 하는 거고. Y si no mueren, hacen la evangelización mundial. 아무것도 문제 될 게 없잖아요. Entonces no hay problema.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Entonces no oramos por esas cositas.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Hay que orar por el reino de Dios y su justicia. 왜냐, 내 문제 끝났으니까. ¿Por qué? Porque mi problema ya acabó. 근데 계속 염려가 된다. Pero si yo sigo temiendo. 내가 기도는 안 하지만 뭐가 염려가 된다. Y yo no oro, pero sigo temiendo. 이미 그게 그 기도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Entonces eso ya eso estar orando de esta forma. 염려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끝난 사람은. El hecho de tener temor, las personas que ya tienen a Cristo no tienen temor porque ya acabó.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Por eso es que la oración es totalmente diferente. 이 땅에 문제가 생겨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Porque aunque surja un problema en esa tierra, no oramos a la solución del problema. 하나님의 더 크고 완전한 계획이 뭔지를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Nosotros buscamos cuál es la voluntad más grande y perfecta de Dios.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발견합니다. Y entonces descubrimos la gran respuesta de Dios dentro de todo. 죽을 위기가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Y aunque viene una situación crítica de muerte, nosotros no temblamos. 초대교회 때 이 그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요. Si ustedes miran la historia de la iglesia durante la iglesia primitiva. 이 원형 경기장이 잡아가지고 막 짐승이 물어 죽이고 막 사람들 막 다 죽이잖아요. Podemos ver que la gente, los cristianos eran presos y echados en los coliseos en donde eran despedazados por bestias y todo. Pero las personas que verdaderamente creyeron en Jesús como en Cristo no temblaron, sino ellos morían alabando y ellos estaban agradecidos con Dios mientras morían. 아무 전도도 못하고 죽은 것 같지만 그 죽는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Y entonces parece que no evangelizaron para nada y murieron, pero viendo esto muchos se convirtieron al Señor. 근데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렸다고. Pero hoy ha desaparecido la fe de creer en Jesús como el Cristo. 전부 다 납니다. Y todo es mi, y todo es yo. 전부 종교적인 기도, 우상 숭배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 Y siempre estamos haciendo una oración religiosa e idólatra.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빨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뭔지를 알려줘야 된다. Por eso rápidamente tenemos que informarles cuál es la verdadera oración del cuál es la verdadera oración para el cristiano. 안다고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Y no es que por saber uno pueda hacer esta oración.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이제 이런 기도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Tenemos que creer en Jesús como Cristo para poder hacer la verdadera oración. 다 18과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 Entonces el culto espiritual del cristiano, lección 18. Las personas que fracasan en el culto, la verdad, fracasan en la vida. Y la gente no sabe qué tan importante es el culto en la hora del culto. Podemos ver en la Biblia que hay muchas personas que fracasan en el culto y por eso fracasan totalmente. Y entonces el no comer de del fruto de la ciencia del bien y del mal, esto también es el culto a Dios. Y entonces también nosotros podemos ver el huerto del Edén y muchos estudiantes de la Biblia dicen. 나중에 성막이랑 솔로몬 성전 만들 때 안에 보면 나무라든지 아름다운 과실이라든지 전체를 정원과 같이 만든다니까. Y entonces luego cuando miramos el tabernáculo, el templo de Salomón, podemos ver que hay árboles hermosos y también hay frutos y todo esto como si fuera un huerto. 아담 보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들여놓으면서 그것을 워크하고 그것을 keep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Y entonces, ¿qué es lo que le dice a Adán? Que entrando en el huerto, él tiene que trabajar este huerto y guardar este huerto. Work랑 keep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온 거냐? Y entonces, ¿de dónde podemos ver estas dos palabras? Que es trabajar y guardar.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Eso es lo que hace el sacerdote dentro del templo. 그래서 아담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or eso es que Adán es un sacerdote. 아담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었다니까. Por eso Adán era el sacerdote que dentro de este lugar, de donde estaba con Dios, dentro de este templo, dentro de este huerto del Edén, es que estaba pudiendo estar con Dios y le daba el culto a Dios de esta forma. ¿Y cómo es que ese sacerdote tenía que rendirle el culto a Dios? No de acuerdo a lo que él quería, sino de acuerdo a lo que dice la palabra. Y Nadab y Abihu가 성경에서 말한 말씀에서 말한 그대로 제사를 안 지내다가 죽었다니까. Y también el hijo de Aarón, que era Nadab y Abihu, entonces ellos no guardaron el culto como debían y entonces murieron. 말하자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예배라니까요. Entonces, en otras palabras, el obedecer la palabra de Dios, no comerás el fruto de la ciencia del bien y del mal, eso es el culto.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Y entonces, viendo el pacto de Dios, cada vez que miran el fruto, ah, Dios es Dios creador y yo soy creación.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Y Dios es mi dueño y yo soy siervo. 이게 바로 예배라니까요. Esto es el culto.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말씀을 놓친 거지만 예배를 실패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Por eso en Génesis 3 nosotros podemos ver que también se perdió la palabra, pero en otras partes nosotros podemos ver que también se perdió el culto. 올바른 예배는 뭐냐? ¿Cuál es el culto correcto? 요한복음 4장 24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En Juan 4:24 la adoración que sea en espíritu y en verdad. 신령이 뭐냐? ¿Qué es el darlo en espíritu?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dar el culto con el espíritu de Dios.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el hecho de que una persona que ha renacido da el espíritu, da el culto con el espíritu de Dios. 진리는 뭐냐? Y que es en verdad.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Y entonces él dice, yo soy el camino, la verdad y la vida. Jesús es la verdad.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드려야 참다운 예배입니다. Y entonces aquellos que tienen la fe que Jesús es el Cristo deben de dar el culto para tener la verdadera, el verdadero culto.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 거는 전부 종교 생활이라니까. Y si no vamos al culto de esta manera, todos estamos viviendo en una vida religiosa.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Puede ser que una persona que no haya renacido del espíritu pueda venir aquí y dar el culto.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 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니까. Puede ser que una persona que no crea en Jesús como el Cristo pueda venir aquí a dar el culto. 근데 그건 종교 생활이란 말이야. Pero es una vida religiosa.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다 종교적인 나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El tema de oración de ellos todo es de religioso y es todo para uno mismo.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언약 그리스도를 붙잡고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Por eso el verdadero culto, la verdadera oración es uno que hace verdaderamente aferrándose a la palabra de Dios y teniendo este pacto de Dios. 특별히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엄청 중요합니다. Especialmente hay que dar el culto en verdad porque por lo que la palabra del púlpito es sumamente importante. 그 선포되는 말씀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어야 되고, porque la palabra que tiene que ser transmitida desde el púlpito tiene que ser esta palabra que Jesús es el Cristo. 성도들은 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Y los creyentes se tienen que aferrar a este pacto.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현장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Y entonces con esa palabra es que en el campo una semana tenemos que tener victoria. 근데 지금 교회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없어져 버렸고, pero la iglesia desapareció la palabra que Jesús es el Cristo. 그걸 믿는 믿음이 없어졌다. Ya desapareció la fe de creer en esta verdad.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교회에 와서는 예배 성공하는 것 같은데 일상 생활에 가서는 실패한다니까. Por eso parece que los cristianos han tenido victoria en el culto del domingo, pero salen a su día cotidiana y fracasan.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안 듣냐? ¿Cuánto es que no escuchan la palabra de Dios? 지난 주일날 들었던 설교 제목 본문도 몰라요. Que no se acuerdan del título ni del pasaje que leyeron la semana pasada. 말씀 붙잡고 살지 않습니다. No se están aferrando a la palabra.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말씀을 통해 주시는데. Entonces de lunes a sábado Dios nos da la palabra con lo que va a obrar.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Pero no tienen interés en la palabra. 매주 와서 종교를 하고 매주 와서 실패하는 겁니다. Y entonces todas las semanas está en religión y todas las semanas está en fracaso. 자, 참된 예배는 내일 주일날 예배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Y entonces el verdadero culto no es simplemente triunfar el domingo nada más. 이 예배가 내 삶의 전체로 확대되는 겁니다. Sino que este culto es toda mi vida.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Romanos 12:1 nos dice que nosotros tenemos que dar nuestro cuerpo como culto viviente ante Dios. 주일날 와서 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Y entonces no solo venimos en lo que es el domingo a dar el culto.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Sino que toda mi vida tiene que ser un culto viviente, una ofrenda agradable ante Dios. 그게 뭐냐? ¿Qué es eso? 로마서 12장 2절에 세상처럼 육신의 정욕과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삶입니다. En Romanos 12:2 no vivir como lo que dice el mundo, la carne o las tentaciones o las corrientes, sino discernir cuál es la verdadera voluntad de Dios. 불신자들은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풍속을 쫓아간다니까. Los no creyentes para resolver sus problemas siguen las corrientes del mundo. 하나님 자녀는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Para los hijos de Dios ya terminó todo problema, entonces ¿qué es lo que desea Dios de mí?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Y entonces qué es esta verdad buena, qué es esta verdad perfecta y cuál es esta verdad completa para nosotros poder rendirnos ante esto. 각자 다 다르겠지만 Claro que cada una de las cosas será diferente.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Pero es que Dios está moviendo a todo el mundo en torno a qué? En torno a la venida de Jesús.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니까. Y por eso a través de los hijos de Dios él está haciendo la obra de compartir el evangelio a todos. 진짜 내 인생에서 예배 성공한 사람은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돼 있어요. Y las personas que verdaderamente entonces han tenido victoria en el culto ante Dios viven para qué?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왜 공부하러 가냐? ¿Para qué estudian?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No es para estudiar y tener éxito después.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Sino ustedes estudian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왜 사업을 하냐? Porque tienen su empresa.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No para tener mucho dinero.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Sino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이런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돼요. Y en cada lugar se tienen que levantar estas personas. 자, 19강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Vamos a ver la lección 19, discípulo de Cristo.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 가지에 담난 사람입니다. Los discípulos de Cristo tienen la respuesta en tres aspectos. 성경의 복음에 완전히 결론이 난 사람. Los que tienen la conclusión en el evangelio de la Biblia.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로 완전히 인생의 결론을 얻은 사람. Aquellos que tienen la conclusión perfecta completa de su vida que Jesús es el Cristo. 이 사람은 자기 문제에 매이지 않습니다. Esas personas no están atadas por su vida. 그러기 때문에 뭘 위해서 사냐? Por lo tanto, ¿por qué viven?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삽니다. Pa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근데 세계 복음화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La evangelización mundial no se puede con nuestro poder o con nuestras fuerzas. 아무리 이 교회 우리 목사님이 노력을 해 가지고 이 교회를 100배, 1000배 크게 해 Sin importar si nuestros pastores aquí se esfuerzan 100 veces, 1000 veces más y hacen una iglesia así de grande, no va a ocurrir la evangelización mundial por esto. Debemos de hacer el evangelismo de la Biblia así como está aquí para que se cumpla la evangelización mundial. Hasta ahora no hay nadie que haya hecho el evangelismo así como está en la Biblia. Entonces, después de la iglesia primitiva, en hechos ha desaparecido. Y entonces a pesar de que se basan en algunas partes de la Biblia. 모티브만 따오지 전부 다 인간적인 거랑 프로그램 전부 섞었다니까. Simplemente tienen algunas partes de la Biblia, pero meten todo el humanismo y todos los métodos humanos dentro de esto. 세계복음화만큼은 말씀 그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Por lo menos la evangelización mundial tiene que ser de acuerdo a la palabra.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성경의 복음에 성경의 전도에 생을 걸게 돼 있다. Por eso es que los discípulos de Cristo verdaderamente dieron su vida por lo que es estas misiones y también ese evangelismo. 특히 사복음서와 그리고 사도행전에 정확한 전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Especialmente podemos ver en los cuatro evangelios y podemos ver también en el libro de Hechos cómo está este evangelismo muy precisamente descrito.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말씀 운동에 대한 부분은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에 나와 있는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로 진행된 전도 운동입니다. Lo que les hemos compartido acerca del movimiento de la palabra es el movimiento que ocurrió desde Hechos 1 hasta el 10 en lo que es el aposento alto de Marcos y Jerusalén. 그게 끝이 아닙니다. Pero ese no es el fin.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전도가 있고 Hay un evangelismo que ocurrió en Antioquía.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전도가 있고 Y hay un evangelismo que ocurrió en Macedonia.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도가 있습니다. Y hay un evangelismo que ocurrió en Asia.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도가 일어났을 때는 엄청나게 한 지역, 한 나라 자체를 완전히 흔드는 일이 일어난다니까. Cuando ocurrió el evangelismo en Asia, entonces se movió todo lo que es una región, todo un país. 그게 끝이 아닙니다. Pero ese no es el fin. 로마 교회. La iglesia de Roma. 로마를 250년 만에 뒤집었던 로마 교회. Entonces la iglesia de Roma que cambió a toda Roma en 250 años.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Eso está en la Biblia, ya. 그거 그대로 하지 않으면 세계 복음은 절대로 안 된다. Y si no lo hacemos de esta misma manera no se logra la evangelización mundial. 안 되더라도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Y aunque no se logre lo tendríamos que hacer de acuerdo a la Biblia. 아멘. 아멘. 아무런 열매가 없어도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Y aunque no parezca haber un fruto, nosotros lo tenemos que hacer de acuerdo a la Biblia. 근데 성경대로 하면 열매가 없는 게 아니고 세계를 살릴 수 있다니까. Pero si lo hacemos de acuerdo a la Biblia, no es que no haya fruto, sino podemos salvar el mundo. 세 번째. Lo tercero.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당대 세계복음화에 답이 난 사람이어야 돼요. Aquellos verdaderamente que son los discípulos de Cristo tienen que estar aferrados al pacto de la evangelización mundial en esos días. 이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Esa era la fe que tenían los miembros de la iglesia primitiva. 신학 공부를 하신 목사님들은 아실 겁니다. Y los pastores que han estudiado teología lo saben. 성경에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이 가장 모델적인 신앙이라는 거를. Entonces la fe escatológica de la Biblia es la fe modelo de la Biblia. 시한부 종말론이 아닙니다. No es una escatología limitada. 뭐 3년 뒤에 예수님이 온다 이 말이 아닙니다. No les estamos diciendo en tres años viene Jesús o algo así.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전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Sino que verdaderamente saber que Jesús puede venir incluso ahora y nosotros dar nuestra vida ante el Señor todos los días. 특별히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세계복음화 끝내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는 믿음입니다. Especialmente la fe de aferrarnos al pacto de que el Señor vendrá y se cumplirá la evangelización mundial en nuestros días durante nuestras vidas.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드렸다니까. Las personas que tenían esta fe dieron toda su vida. 심지어는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Incluso dieron todas sus pertenencias. 앞으로 그렇게 될 시간표도 올 줄로 믿습니다. Y en adelante yo confío en que habrá un tiempo en donde esto resultará.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겁니다. Habrá gran tribulación y persecución.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Qué pensamos nosotros?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이 세 가지가 회복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Que el evangelio de la Biblia, el evangelismo de la Biblia y el fin de la Biblia no habían sido restaurados ni una vez. 딱 사도행전에서만 있었습니다. Solo hasta Hechos existió esto. 근데 왜 사도행전에 그 믿음 가지고 있는데 세계복음 안 됐냐? Pero es que por qué es que en Hechos tenían esa fe y no ocurrió la evangelización mundial. 믿음대로 되는데요. Y entonces de acuerdo a nuestra fe es que ocurren las cosas. 그때 당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복음화의 땅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El fin de la tierra que tenía el apóstol Pablo en ese entonces, la evangelización mundial que pensaba el apóstol Pablo en ese entonces era España. 아직 전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No sabía cómo estaba todo el mundo. 딱 그 믿음 그대로 됐습니다. Y entonces fue de acuerdo a su fe. 사실은 스페인까지 가지도 못했죠. La verdad es que él ni pudo ir a España.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대로 로마 복음화가 됐습니다. Pero así como lo tenía claro en la mente el apóstol Pablo se evangelizó Roma. 근데 지금 우리는 세계 땅 끝이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 다 알아요. Pero ahora nosotros sabemos de qué forma es el globo, sabemos cómo es el mundo. 심지어 인류학자를 통해서 20명이 있는 부족이 어디 있는지 다 파악이 됐습니다. Incluso a través de los antropólogos nosotros sabemos cómo están estas tribus que no tienen más de 20 personas, en dónde están.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이 복음을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만 전달하면 함께 손잡고 일어날 사람들을 교회들을 전 세계 하나님이 깔아놓으셨어요. Y Dios ya ha puesto iglesias en todo el mundo para que cuando se les sea transmitido este evangelio de la Biblia, este evangelismo de la Biblia, este fin de la Biblia, también haya conciervos que se van a levantar al mismo tiempo con nosotros. 인터넷이 발전해서 한국에서 우리가 중남미에 있으면서 한국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됐습니다. Y entonces estamos en una época en donde ha avanzado tanto el internet que incluso en Corea pueden dar el culto junto con nosotros aquí en Latinoamérica.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킬 모든 인프라를 하나님이 다 깔아 놓으셨다. Y Dios ya puso toda la infraestructura para cumplir la evangelización mundial. 그리고 2000년 만에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요 세 가지를 회복시킨 거라니까. Y en 2000 años nos permite renovar lo que es este evangelio de la Biblia, el evangelismo de la Biblia y el fin de la Biblia. 이 전도 운동 우리가 만약 타락하지 않고 이 성경에 있는 거 그대로 순수하게 한다면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끝날 겁니다. Y si hacemos este movimiento de evangelismo sin corrompernos de acuerdo a lo que está en la Biblia, entonces este será el último movimiento de evangelismo. 만약에 우리도 이걸 놓치고 중간에 다른 거 섞는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Y entonces si nosotros nos mezclamos y nosotros nos corrompemos en medio, Dios también nos va a azotar. 그렇지만 누구를 통해서 하든 완성시킬 때는 반드시 이 모양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Sin embargo, si dependiendo si cuando Dios lo cumpla, entonces lo hará de esta forma que está aquí. 성경 그대로의 복음과 전도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와 끝이 오게 돼 있습니다. Y entonces acerca con el evangelio de la Biblia y el evangelismo de la Biblia es que vendrá el fin.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Por eso es que no hay tiempo. 환난과 핍박의 시간이 가까워졌고 Entonces ya se acerca la hora de la tribulación y la persecución. 저희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Y nosotros pensamos en ese estándar. 환난과 핍박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Inequívocamente va a ocurrir esa tribulación y esa persecución. 그리고 지금 저희들을 통해서 움직이는 이게 진짜로 성경에 있는 복음, 전도, 끝 이게 맞다면 Pero si verdaderamente este evangelio, este evangelismo y también este fin de la Biblia que estamos compartiendo es verdad. 우리 살아 있는 동안에 엄청난 환난이 일어날 겁니다. Entonces durante nuestras días va a haber gran tribulación. 이전에 없었던 핍박이 일어날 겁니다. Va a haber una persecución que antes no había existido. 성경 들고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시간이 올 겁니다. Y llegará una hora en donde no podamos reunirnos a dar el culto con la Biblia. 근데 어떻게 세계 복음화 되냐? Pero cómo podremos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과 성경의 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200개 나라에 깔려 있으면 무슨 핍박이 일어나도 세계복음화 되게 돼 있어요. Si hay personas en las más de 200 naciones que tienen esta respuesta en que Jesús es el Cristo, el Evangelio de la Biblia y saben que es el evangelismo de la Biblia, entonces se podrá realizar sin importar que tanta persecución haya. 그래서 그 시간표 오기 전에 빨리 전 세계 이 제자들을 세워야 된다. Entonces antes de que llegue esta hora rápidamente tenemos que levantar los discípulos en todos los países. 시급합니다. Es algo urgente. 그래서 생을 걸었어요. Por eso es que dimos la vida. 세계복음화 그냥 하고 싶다 이랬을 생각 아니고 생을 걸어야 된다. No es simplemente quiero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y ya, sino que hay que dar la vida. 자, 이 세 가지 담당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Y los que tienen la conclusión en sus tres son discípulos de Cristo. 인간적으로 전도 운동해 가지고 절대로 세계복음화 못 하게 돼 있어요. Haciendo el movimiento de evangelismo humanamente nunca podemos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진짜 제자를 선별해서 제자와 함께해야 세계복음화할 수 있어요. Verdaderamente debemos de saber quién es el discípulo, discernir al discípulo y estar junto con ellos para poder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그냥 교회 열심히 해 가지고 교회 부흥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 필요 없습니다. Las personas que simplemente que se quieren esforzar y avivar su iglesia no necesitan de esto. 근데 세계복음화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거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Pero para hacer la evangelización mundial si no es con esto no se puede. 자, 1과부터 19과까지 지금 강의를 마쳤습니다. Entonces ya hemos terminado desde la lección 1 hasta la 19. 1과부터 19과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Entonces desde la 1 hasta la 19 que hemos compartido.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한과 한 간씩 뽑아 가지고 내용들을 정리한 겁니다. Hemos nosotros organizado los temas importantes que nos habla la Biblia para organizarlos en cada lección. 성경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군지. Entonces a través de toda la Biblia quiénes son los discípulos de Cristo. 그 주제에 맞게 이렇게 뽑아 놓은 거죠. Y entonces nosotros lo hemos elegido en base a estos temas. 성경 전체를 보면서 참된 기도가 뭔지. Y a través de toda la Biblia qué es la verdadera oración. 20과부터 33과까지는 내용이 틀립니다. Pero desde el 20 hasta el 33 el contenido es ligeramente diferente. 20과부터 33과까지는 성경 안에 본문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Entonces desde la lección 20 hasta la 33 nosotros estamos explicando a través de cada pasaje de la Biblia, cada uno de los pasajes importantes de la Biblia que Jesús es de Cristo. 특히 구약 성경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만 조금 뽑은 겁니다. Más que nada hemos elegido pasajes del Antiguo Testamento que nos pueden explicar claramente que Jesús es el Cristo. 여기서 말한 14가지 말고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Y bueno, claro que aparte de las 14 restantes hay muchísimas más. 모든 성경이 그걸 다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 Y toda la Biblia nos habla de esto. 근데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은 평신도들이 빨리 말씀 운동을 펼치는데 도움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Pero lo hemos organizado de esta manera para que los creyentes también puedan desarrollar el movimiento de la palabra rápidamente. 활용하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Si usted lo utiliza será algo muy útil. 그렇지만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Pero este material no es el estándar. 진짜 기준은 성경입니다. El verdadero estándar es la Biblia. 나중에 진짜로 답이 나고 성경 어디를 펴도 그리스도 말할 수 있으면 성경만 활용하는 게 더 좋아요. Y entonces después cuando verdaderamente tengan esa respuesta y cualquier parte de la Biblia que hablen que abran pueden hablar que Jesús es el Cristo, entonces es mejor utilizar solo la Biblia. 근데 아마 말씀 운동 계속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그런 눈이 열리게 될 겁니다. Y si hacemos el movimiento de la palabra constantemente abriremos los ojos a esto. 그래서 오늘 잠깐 한 15분 쉬고 6시에 20과부터 강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Y entonces vamos a descansar unos 15 minutos y entonces desde las 6 vamos a empezar desde la lección 20.